우리나라에서 자강력 제1주의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과 전력공업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전력계통의 전압과 주파수 변화에 관계없이 수력발전기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로 늘릴 수 있게 하는 숫자식 여자기를 제작했으며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100kW, 10kW, 600W 풍력발전기를 제작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농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대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우리 인민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20여 종의 새형의 농기계들을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장안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